남조선의 소유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남대학교 병원이 1일 광주인민봉기 당시 괴뢰군이 감행한 야수종 만행의 일부를 폭로한 병원 의료진의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 병원을 공개했습니다. 증언집에는 계엄군이 새벽 3시부터 병원을 향해 마구 총을 난사하여 수술실과 입원실들의 유리창들을 박살내고 벽체를 만신창으로 만든 다음 병원에 뛰어들어 모든 방들을 강제 수색한 만행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